안녕하십니까. MC 실버벨입니다. 이미 몇몇 분들은 이 파일의 지금 재생시간이 짧은 것을 보시고, 아, 이거 뭔가 좀 있구나, 하는 것을 아셨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뭐, 엄청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. 지금 이제 저희 각각 4명 모두가 약간 이 개인적인 상황이 생겨서, 예고도 없이, 일단, 저희 마음대로, 시즌1을 종료하게 됐습니다. 네. 뭐, 이렇게,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이 네 명이 지금, 모두 다가 이제 좀 신상의 변화가 생겨서 약간 다 같이 모여서 녹음을 하기에 당분간 좀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조금 저희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근데 뭐 어떻게 대충 두세 명씩이라도 모여서 대충 뭐 이렇게 한 시간 떠들고 그냥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어지러 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그 방송이 유명하진 않아도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오히려 이 그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즌 1을 종료하기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의 나갈 방향도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이 더 풍성한 방송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각각 그 출연한 이 네 명의 인사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. 먼저 그 대학원생 A님의 인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, 네. 주잠 60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학원생 A입니다. 저희가 작년 12월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3달, 4달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의문을 가지고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.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셔서 저희가 벌써 16개의 에피소드를 올리고 방송을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. 그동안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가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잠시 동안 이제 방송을 쉬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또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난 게 아니라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시간이니까요. 잊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또 저희가 더 많은 재미와 더 많은 감동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그 오덕원님하고 괴수 28호님은 지금 그 시즌1 종료의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부둥켜서 안고 이제 울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따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저희는 언제 돌아올 것인지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정말 전혀 멀지 않은 때에 돌아올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아니 뭐 벌써 시즌2야 싶을 정도로 금방 돌아올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 이 시즌1이 종료되고 시즌2가 진행되기 전에도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는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추잠60@gmail.com chuojob60@gmail.com으로도 사연과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. 그닥 유명하지도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늘 방송 마무리했던 것처럼 더 많은 드립을 정말 겁나 충전해서 시즌2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